떠난 그 사람을 내어 잊지 못하는 밤도 깊은 이 거리에 흐미한 가로등이 여 사랑에 병들은 내 마음속을 너마저 울려주느냐 너마저 울려주느냐